fair play 내 성공을 시기 배품한 같으면 유해 둘 겨를 없이 내 발표 감정 없이 겨를 없이 여기 대부분 겁이 나는 것도 중 그 중엔 파라진 가족해서 친구 놈들의 기대치 마치 실망이라 덧지 두려워 약사한 사라시야 go Man I go fast like nitro Think I just might take flight though Go beat her put a boy on the white low 이런 track we're not psycho Man I go fast like nitro Think I just might take flight though She's under so you know it 꾸겨져 가며 우리 기대치 높여 수준도 oh you win your average